바람 불던 어느 날 너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만큼 아픔도 커졌어. 함께 했던 시간들은 다 지나가고 홀로 남겨진 난 슬픔만이 남아 알 수 없었어. 같은 곳을 보아도 왜 서로 다른 느낌을 갖는지. 우리 함께 있어도 너무 멀어지는 걸. 정말 그렇게 우린 달랐던 거야. 정말 이래도 괜찮은지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가 날 떠나주길. 정말 이래도 괜찮은지 난 너의 마음도 모른 채 그냥 이대로 너를 지워버 정말 그